일정에 집에 안 가도 돼. 정말 누구단도 가능해. 볼래? 7749 안 믿는 것 알아. 기분 좋아서 그래. 절대 나 괜찮아 맹세해. 아 너나 좀 잘해. 어머 쟤네 둘이서 키스해. 바람이 뭐 어때. 가사 아무나 안아. 기분 좋아서 그래. That's just sad. Of course I don't care. 오늘 다시 안 오겠지. 당연히 올 리가 없지. 여기부터 기억 안 할래. Hey, it's a long way. All over party. 이리 와서 나의 kiss을 받아줘. 사랑이 많은 건 전혀 남은 게 아니래요. Oh. 잠깐 바닥이 일어나서 나 진짜 억울해. 봐봐 쟤 나한테 인사해. 이상하게 보지만 기분 좋아서 그래. 난 네가 미워했어.